제19과 길묻기 Lección 19. Direcciones sobre las calles 2. 신뢰합니다. 신뢰합니다. Con su permiso. 서울역으로 가는 길을 가리켜 주시겠습니까? 서울역으로 가는 길을 가리켜 주시겠습니까? ¿Puede usted indicarme el camino para ir a la estación de ferrocarril de Seúl? 걸어서 가실 겁니까? 걸어서 가실 겁니까? ¿Va usted a pie? 거리가 뭡니까? 거리가 뭡니까? ¿Está lejos?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No está tan lejos. 걸어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걸어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Se tarda unos 10 minutos a pie.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Por favor, indíqueme el camino en detalle. 저 건물이 남대문입니다. 저 건물이 남대문입니다. Aquel edificio es Namdaemun. 남대문에서 똑바로 가십시오. 남대문에서 똑바로 가십시오. Desde Namdaemun vaya directo.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Vaya por la derecha. 왼쪽으로 가십시오. Vaya por la izquierda.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uchas gracias. Hasta aquí la lección 19. Veamos a continuación las palabras principales. 서울역 Estación de ferrocarril de Seúl 가리키다 Indicar 걷다 Andar 거리 Distancia 멀다 Lejos 자세히 En detalle 건물 Edificio 남대문 Namdaemun 똑바로 Directo 오른쪽 Derecha 왼쪽 Izquierda